Yeah, this song is about our dream night. Oo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Come on. 비추은 조상 위에서 널 그리면서 있어 난 애써 혼자 있어도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보면 한 번 더 꾹 참아 슬프지 않은 척 너 그립지 않은 척 해봐도 우리의 행복했었던 그림들은 위를 보면 있어 수많은 저 별 중에 너와 나만을 비춰주는 단 하나에 난 기도해 목소리 들리니 우리 같은 하늘 오늘도 같은 꿈을 다시 시작해 Dream night 매일 밤 너를 꿈꾸고 있어 꿈속에서 난 외치고 있어 사랑해 너만의 위안이 노래 내 알이 되어 너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끔 눈물이 흐르지만 위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담으래 하자가 바람이지만 너의 역하게 외쳐 불러볼게 나는 밤하늘을 대고 이렇게 말해 널 만나게 해 달라고 한결같이 매번 똑같이 말하지 수많은 사람 중에 너와 나 운명 같은 만남 저 하늘에 난 감사해 내 목소리 들리니 우리 같은 하늘 오늘도 같은 꿈을 다시 시작해 깨달아